올해 17살 남가주 출신의 클로이 김 양이 스노보드에서 최연소 금메달을 거머쥐면서 동계올림픽 스타로 타올랐습니다. 한인사회도 기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1500m에서 한국의 김민석 선수가 아시안인으로 처음 이 부분에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동메달을 딴 김민석 선수는 홈팬의 응원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500m 기대주였던 최민정 선수가 2위로 골인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실격 처리됐습니다. 오늘 밤 11시 30분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마지막 조별 예선전 일본과의 승부를 벌입니다. 양팀은 이미 예선 탈락이 확정된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자존심 한판 승부를 펼친다는 각오입니다. 이 경기는 USA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지난 10일 토요일 한인타운에서 한인 할머니를 폭행했던 남성의 CCTV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LAC 의회와 한인회가 현상금을 내걸기로 하는 등 조속한 범인 검거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토렌스의 60대 한인 남성이 오늘 새벽 음주운전으로 주민 3명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한인 남성은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상가 주차장에서 불탄 차량 안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미서부 최대 의류박람회 2018 라스베가스 매직쇼가 개막했습니다. 120여 개의 한인 업체들이 참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는 재앙이었다며 공정하게 개정하거나 안 되면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폐기되는 다카와 관련해 마지막 기회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다카 법제화는 멕시코 장벽 예산과 결부해 일괄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고민이 큽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이 상원 정보위 청문회 출석해 북한이 올해 더 많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GM이 군산 공장을 폐쇄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산 GM 공장이 미국으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 재단에 지원한 70억 원이 뇌물로 인정되면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발표를 기다리는 가운데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주가 대폭락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LA 지역 내일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6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LA 서울 하루 두 번 가장 많은 좌석으로 편안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18년 2월 13일 화요일 라디오 설리브닝 뉴스 2부입니다. 라디오 설리브닝 뉴스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국계 미국 스노보드 대표 선수 클로이 김 여자 하프파이브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생애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7살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클로이 김의 주특기 1080도 회전을 선보이면서 경쟁자들을 압도했습니다. 클로이 김은 이 기술을 결선 1차 시기부터 시도해 성공하면서 경쟁자들을 압도했죠. 경쟁자들은 2차 3차 시기에서 클로이 김을 꺾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지만 전부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3차 시기에서는 클로이 김 더욱 화려하게 날아올라 98.25점을 따내서 우승을 자축했습니다. 천재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최연소이자 최고득점 우승으로 생애 첫 올림픽 출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자, 다 아시다시피 남가주 출신 클로이 김 평창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하프파이브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면서 남가주 한인사회도 잔치 분위기입니다. 정인호 기자입니다. 너무 장하다. 17세 어린 나이에 최연소 여자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 획득이라는 기록을 세운 클로이 김양의 소식에 남가주 한인사회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은 너무 반가운 소식이 평창에서 들려와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 한인 2세가 미국에 귀한 금메달을 안긴 것이 내일처럼 자랑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한인타운 내 앤더슨 멍어 YMCA 이사인 강용구 씨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래도 한국계 아주 어린 친구가 가서 지금 현재 그 평창 그 외부적인 그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때는 좋은 결과가 와서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또 열정적으로 그 자식한테 그렇게 했는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참 안쓰럽기도 하고 굉장히 자랑스럽네요. 세계 스노우보드 챔피언으로 촉망받던 클로이 김량은 LA 한인의 창립 기념행사에서 유스 리더십 어워드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플리 LA 한인의 사무국장입니다. 정말 기뻤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클로이 김 선수가 지난 2014년에 그 당시 13살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그 굉장히 그때도 스노우보드 선수로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그 여러 대회에서도 사실 수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인회에서 그 유스 리더십 어워드라고 해서 장래가 굉장히 촉망받는 그 유망 선수로 저희가 소개를 하고 이렇게 상을 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또 이렇게 어느새 커가지고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니까 저희 한인으로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인 학부모들은 이민 온 부모의 열성과 자녀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라 더 가슴이 찡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어린 친구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보드를 잘 탄 친구로 금메달을 따게 돼서 너무 좀 자랑스럽고 그 한인 부모들이 그 자녀들의 어떤 재능들을 그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좀 발굴을 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부모들의 어떤 자식에 대한 좀 관심의 정도가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참 반갑고 대견합니다. 주류 언론에도 온통 클로이 김 기사로 도배가 됐습니다. CNN과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은 어린 시절부터 스노우보드에 천부적인 소질을 보인 클로이 김량이 혜성같이 등장해 스노우보드계를 평정한 사실과 김량의 가족사 등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CNN은 클로이 김량의 아버지가 단돈 $800를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와 딸을 스노우보드의 천재소녀로 길러낸 점을 부각하며 아메리칸 드림의 본보기라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서 또 한 명의 깜짝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신예 김민석 선수가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유럽과 미주 선수들의 전유물이 되어온 이 종목에서 메달을 딴 것은 아시아 전체에서도 김민석이 처음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김민석이 남자 1500m에서 1분 44초 93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3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와는 0.92초, 2위와는 불과 0.07초 차입니다. 15조 경기에서 뛴 김민석은 첫 300m 구간을 중위권으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칠 줄 모르는 막판 스퍼트로 그때까지 경기를 마친 30명의 선수 가운데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뒤이어 레이스를 펼친 6명의 선수 가운데도 강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김민석의 기록엔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민석의 동메달 확정을 의미했습니다. 김민석이 이번 올림픽 데뷔전에서 따낸 1500m 동메달은 이 종목 아시아 선수 최초의 메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그 저는 경기 전에 일단 출전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값진 메달을 얻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쇼트트랙으로 처음 빙상에 입문한 김민석은 직선 주로를 연습하다 종목을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바꿨습니다. 올림픽 깜짝 메달로 한국 빙상계를 들뜨게 한 김민석은 이미 무서운 상승대로 주목을 받아온 꿈나무였습니다. 16살 때 최연소 국가대표에 뽑혔고 2017년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팀 추월과 1500m에서 2관왕에 오르며 아시아 무대를 평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출전한 올림픽에서 그것도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의 1500m 메달까지 거머쥔 김민석. 제2의 이승훈이라는 별명 그대로 한국의 빙속을 이끌 차세대 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큰 관심을 끄는 경기가 있죠. 바로 여자 아이스하키 한국 대표팀이라고 해야 될지 남북 단일팀입니다. 이미 조별 예선 스위스와 스웨덴에게 패하면서 조별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마지막 경기 오늘 남겨놓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마지막 상대가 일본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LA 시간으로 오늘 저녁 11시 30분, 오늘 밤 11시 30분 일본을 상대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일본도 이미 조별 예선 탈락이 확정됐기 때문에 정말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는 USA 채널을 통해서 11시 30분부터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세라머리 감독과 선수들 모두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의 빙판 한일전에서 뭐 필승을 다짐한다? 이렇게 말로 표현해도 다 표현이 안 되죠. 올림픽 역사상 처음 하키 첫 골 도전합니다. KBS입니다. 스웨덴을 상대로도 대패를 당하자 주공격수 박종환은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좋은 성적을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죄송스럽고 또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저희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의 벽은 실감했지만 단일팀은 대패의 충격을 잊기 위해 이색적인 축구공 훈련으로 분위기 전환에 나섰습니다. 머리 감독은 객관적인 전력에선 밀리지만 안방에서 열리는 이점을 살려 올림픽 최초의 빙판 한일전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습니다. It's been a tough tournament. We had two tough games. We have a day off and then we have Japan. So make sure everybody's condition is good and look forward to that game. 세계 랭킹 9위 일본은 상대 전적에서 우리가 7전 7패로 밀리는 데다 올림픽 사상 첫 승을 목표로 출전해 치열한 대결이 예상됩니다. 라인업에 들까っていうのは 1戦目 2戦目を見て 研究したいと思います. 오늘 경기는 남북 단일팀과 일본의 대규모 응원전도 예고돼 있어 치열한 자존심 대결이 예상됩니다. 단일팀은 빙판 위에서 열리는 사상 최초의 동계올림픽 한일전에서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스켈레톤의 간판 윤성빈 선수가 한국은 물론 아시아 선수로도 최초가 될 올림픽 썰매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스켈레톤 세계 랭킹 1위 윤성빈 선수가 드디어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에 섰습니다. 윤성빈은 스타트에서 전력을 다하지 않고도 공식 연습 3차 주행에서 전체 2위를 냈습니다. 코스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윤성빈은 이번 시즌 폭발적인 스타트 속도로 보여주며 7차례 월드컵에서 5번 우승했습니다. 윤성빈의 우상이자 경쟁자인 라트비아의 두크루스는 3차 연습 주행 6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타봤을 때 다른 국가 선수들 워낙 잘 타고 있고 뭐 저랑 되게 근접하게 다 비슷비슷하게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합 때는 뭐 굉장히 타이트한 시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스켈레톤은 누워서 경기하는 루치와 달리 머리를 앞으로 엎드려서 경기하고 미세한 몸의 움직임으로 방향을 조절합니다. 아이언맨 헬멧을 쓰는 윤성빈은 첫날 두 번, 다음날 두 번 모두 네 번의 레이스를 펼쳐 네 번 가운데 가장 좋은 기록으로 순위를 정하지 않고 기록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가리는 만큼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수 없이 노력한 거 다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윤성빈이 우승하면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썰매 종목에서 정상에 오르는 선수가 됩니다. 홈 터세가 유난히 센 썰매 경기. 윤성빈이 평창에서 세계 최고의 질주를 보여주며 한국 썰매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인지 기대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은 신만이가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파는 유일한 곳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정기, 소중한 얼굴 아무에게나 맡겨선 안 됩니다. 공식 티칭 의사가 시술하는 하안검 시술 전문 미라클 클리닉, 융자 정말 잘합니다. 집융자가 제일 쉽다는 융자나라, 소비자 만족 1위, 믿을만한 1등 관광은 아주투어뿐입니다. 아주관광, 그 친구의 아름다움에 비밀이 있는 곳, 올림픽과 벌몬 더 시크릿 레이저 클리닉, 당뇨, 혈압, 혈관 청소, 만성 피로를 한 방에 잡아주는 광동제약 경업고 홈쇼핑 월드, 신선하고 맛있는 샐러드바가 무료인 드림 코리안 바베큐 몽,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관광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운전 형사법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1397. 1-800-386-5500번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최대 보상을 약속드리는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한국인 부인이 쉽고 친절하게 도와드리며 상담은 무료입니다. 1-800-386-5500번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주변에 의사 친구, 변호사 친구는 꼭 있어야 인생이 편하다고요? 그거 다 옛말입니다. 친구 같은 여행사, 센트럴 여행사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고품격 전문 여행사로 유명하지만 이젠 어떤 비행기, 어떤 자리도 어느 여행사보다 싸고 신속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한국 직항여행을 949불부터 그리고 싱가포르 항공은 719불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213-252-3838 252-3838 센트럴 여행사. 지금 전화식품 녹용혼삼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무척 현여거든요. 아버지가 만날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항상 아버지를 걱정해가지고 어디서 좋다는 건 다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은 전화식품에서 만든 녹용혼삼을 가져와가지고 이거 아버지 몸에 딱 맞을 것 같고 꼭 드시라고. 그래서 그걸 쭉 먹으니까 이상하게 그 손발이 차던 것도 뜨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밤에 잠도 잘 오고. 그래서 야, 희한한 부분을 가져왔다. 진짜 내 몸에 딱 맞는데 내가 참 고맙다. 천호식품 녹용홍삼을 엄마가 먹으래서 꾸준히 먹었는데요. 학교 다니고 운동 다니고 해도 전에만큼 피곤하지가 않고요. 키가 갑자기 좀 많이 컸어요. 소중한 분들께는 꼭 천호식품 녹용홍삼입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헬스코리아 213-385-1000호.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에 남을. 인어공주와 요정의 나라 북유럽, 달래의 나라 러시아도 아주 최고의 인솔자와 함께. 내 인생 최고의 순간 일진 여행. 아주 좋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1-388-4000. 그동안 리모델링 공사로 영업을 잠시 중단했던 보고사가 더욱더 쾌적하고 현대식 공간으로 고객님을 맞이합니다. GIA를 마스터한 사장님께서 보석의 가치를 보증합니다. 37년간 최상의 퀄리티를 지닌 보석만 취급해온 보고사. 투자를 위한 보석도 보고사에게 맡기십시오. 당신의 재산 증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고의 보석상이란 권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보고사. 올림픽과 하버드 323-735-9210 323-735-9210. 1갤런으로 59마일까지, 한번 주유로 690마일까지, 미국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자동차,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제공.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405번 사우스 방향 사우스 벌몬트 에비뉴 구간에서 3중 추돌 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60번과 교차되는 지점에서 추돌 사고, 134번 웨스트 방향 샌페르난도 로드 구간 2차선 쪽에서 차량 전복 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57번 놀스 방향입니다. 그랜드 에비뉴 구간에서 2중 추돌 사고, 110번 사우스 방향 웨스트 버논 에비뉴 구간 느린 차선 쪽에서도 추돌 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정체 구간 알아봅니다.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정체 구간 힐스트리 구간부터 15마일대로 지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게이지 에비뉴 구간까지 오늘 9마일에서 23마일대로 가다사다를 반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1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 23마일대, 또 콘코드 스트리 구간 7마일대 정체를 시작으로 파라마운트 블루버드까지 7마일에서 20마일대로 가다사다를 반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5번 프리웨이 놀스 방향 7가스트리부터 역시 110번 놀스와 교차되는 지점 6에서 17마일대로 정체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글렌데일 블루버드 구간에서 알라미다 에비뉴 구간도 18마일대에서 25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플로럴 드라이브 구간에서 애틀란틱 블루버드 구간도 6마일에서 18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는 1갤런으로 59마일까지, 한번 주유로 690마일까지, 미국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자동차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제공이었습니다. 가드서 리브리 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쇼핑몰 주차장에서 오늘 새벽 불에 탄 차 안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 9800 가든그로브 블루버드에 있는 쇼핑몰에서 이 불에 탄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국은 도요타 프리우스에서 발생한 화재를 10분 만에 진압한 뒤 차 안에서 심하게 불에 탄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조수석에서 발견됐지만 성별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많이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은행 감시 카메라를 분석해 경찰은 수사 중이며 차량은 화재 발생 전 20분 전에 주차장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가 의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주말 또다시 한인 노인을 타겟으로 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LA 시정부와 한인회는 현상금을 걸고 용의자 검거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관련 소식 배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대낮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타운 한복판에서 발생한 80대 한인 노인 폭행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올해 85살의 송할머니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손녀인 고유진 씨입니다. 얼굴은 많이 부었고요, 아직도. 그 멍든 게 이제 좀 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좀 더 보기 안 좋은데 되게 밝으세요. 우리 할머니는 그냥 let it go 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도 제가 다칠까봐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저는 잡고만 싶어요. 유동인구가 많은 타운 도로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노인 타겟 범죄는 한인 노인들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할머니가 당하셨다는 게 좀 섭섭해요. 똑같은 일이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댕기니까 또 이런 일 생기면 어떻게 하나. Either more security 아니면 폴리스가 더 자주 다니던 something has to change, I think. 1지구의 길세디오 시의원, 10지구의 허브에슨 시의원, 4지구 데이빗뉴 시의원 등 세 의원은 같은 피해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막고 용의자 색출에 힘을 보태기 위해 5만 달러의 현상금 지급안을 14일 시의회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LA 한인에도 지난해 발생한 글렌데일의 한인 여성 일레인 박 실종 사건에 이어 2천 달러를 현상금으로 LAPD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LA경찰국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 현장에서 급히 뛰어가는 히스패닉계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하고 수배 중이지만 송할머니는 본인이 기억하는 인상착의와는 다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 우리 할머니한테 보여드렸는데 사진을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검정 옷 입은 것만 하고 모자 안 쓰고 그냥 히스패닉 계통 그렇게만 기억하더라고요. 백팩 안 맸다고 그러고. 올림픽경찰서는 목격자들은 213-382-9045번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뉴스 배인정입니다. 한인 청소년을 포함해 불법 청년들을 추방으로 지켜주던 프로그램 다카 다음 달 5일이면 완전 폐지됩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 이들을 구제할 기회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민주당에 최후 통첩을 했는데 민주당이 오늘 다카 청소년 드림과 관련해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사진은 클로에 김이었습니다. YTN입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사실상 미국인으로 성장했지만 서류 미비로 갑자기 쫓겨날 운명이 된 80여만 명의 청년들. 이들을 지켜온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다카가 다음 달 5일로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할 새 법제화가 발등에 불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이 다카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다카 법제화를 멕시코 장벽 예산과 결부해 일괄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여당인 공화당도 압력에 가세했습니다. Their solution provides funding to secure the border, reforms extended family chain migration, and recalibrates the visa lottery program. This proposal has my support. 장벽 비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거부하며 임시 예산 투쟁을 해온 민주당은 청년들의 운명을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라고 항변해왔습니다. 평창올림픽 금메달 소녀 한인 2세 클로이 김 사진까지 들고 나와 청소년의 꿈을 강조했습니다. Let us not only applaud Chloe Kim for her great achievements as a first generation American, the daughter of an immigrant who came here with nothing. Let's applaud Teresa Lee too, who was determined against the odds to use her skills. 이에 질세라 트럼프 대통령은 음주운전으로 풋볼 선수를 숨지게 한 불법 이민자 얘기를 트윗에 올리며 국경 장벽 논리를 강조했습니다. 3주도 남지 않은 청소년 추방 시한폭탄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은 재앙이었다면서 공정하게 개정하거나 안 되면 폐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데도 방위비는 일부만 내고 있다며 압박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 문제를 거론하며 한미 FTA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은 재앙이었고 재협상을 통해 공정하게 개정하거나 아니면 전면 폐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꺼냈습니다. 미국이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일부 비용만 대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We defend Japan, we defend South Korea. They pay us a fraction of what it costs. And we're talking to all of those countries about that because it's not fair.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우리나라와 일본을 겨냥해 무역에 대해서는 동맹국이 아닌 나라가 있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또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덤핑에 의해 전멸하고 있다며 관세와 쿼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 제재를 발표할 예정인데 중국과 우리나라 철강 제품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And I will make a decision that reflects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need to address overproduction in China and other countries. You have countries that are so overproducing and what they're doing is they're dumping it on us. 전문가들은 집권 2년차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의 동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최고의 보상금을 약속하는 교통사고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3명의 안과 전문의 김용재, 곽건준, 애드리가 진료하는 LA 안과그룹 공동 제공입니다. 30년 전통의 한국 장의사가 유가족들이 부담없는 최저 비용과 고품격으로 단장된 체프를 마련하고 유가족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남가주에서 100년 전통의 역사를 지닌 포레스트론 공원묘지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한인사회에 봉사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유가족 맞춤형 장례 서비스 아이콘인 한국 장의사와 포레스트론 두 리더가 유가족 여러분들이 보내야 하는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합니다. 한국장의사의 최고의 예우 서비스를 경험하시고 포레스트론 공원묘지에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평안히 쉴 수 있게 하십시오. 한국장의사 전화 323-734-5656 무료전화 1855-886-9057 가치와 품격 가득한 여행 상품만을 고집하는 한우리 여행사 가치 넘버원 건강검진 투어 완벽한 건강검진과 실속 있는 고급 방문은 한우리가 최고 품격 넘버원 크루즈 여행 평생 잊지 못할 감동과 품위를 선사하는 크루즈도 한우리 사랑 실천을 위한 선교 여행도 한우리만 믿으세요 고객 만족 VIP 투어 전문 2133884141 한우리 여행사 유학생 특별 할인 항공권도 가장 싼 한우리 올림픽과 벌먼 2133884141 2133884141 한국에서 사랑받는 정관장 굿베이스가 드리는 미주런칭 기념 설맞이 보너스 이벤트 슈퍼푸드 아로니아, 블루베리, 석류에 정관장 6년근 농삼을 담은 자연소재 건강음료 굿베이스. 지금 굿베이스 한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보너스로 드립니다. 가까운 할인마켓에서 2월 15일까지 건강한 새해 선물 정관장 굿베이스. Nature knows best. 굿베이스. King Sejong created Hangul. 我们可以通过韩国文字学会 입시에 이노스트란니에 사마자마나 겐고 엑스라네로 엔 한글 그 한글로 외국어를 정복한다. Please try it on. 외국어 정복은 한글로. 한글로 글로벌 언어 학습. 3개월이면 외국어 말문이 팡팡.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오전 10시부터 한글로 개발자의 방미 공개 강좌가 있습니다. 714-441-1000로 문의하세요. 우와, 밥맛이 꿀맛이네. 밥 한 그릇 더. 쿠쿠 밥솥으로 바꾸고 온 가족의 식사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김수전기, 설날과 대보름맞이 쿠쿠 더블 보너스 세일. 쿠쿠 최첨단 IH 압력 보온 밥솥을 사시면 60불 즉석 할인 그리고 쿠쿠 생선구이기가 보너스. 또한 쿠쿠 10인용 IH 압력 보온 밥솥은 60불 즉석 할인, 6인용은 40불 할인에 냄새 제로 양면팬 보너스. 용량과 품목에 따라 IH 압력 보온밥솥 30불 할인과 냄새 제로 양면 팬이 보너스. 일반 압력 보온밥솥도 20불 할인에 후후 스팀 그릴 팬이 보너스. 품목과 용량에 따라 즉석 할인과 보너스 선물도 다양합니다. 쿠쿠도 사고 할인도 받고 선물도 받고. 올해 가족 건강은 밥맛 좋은 쿠쿠밥솥에 맡기세요.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김수전기. 라디오설 이브닝 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문상열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먼저 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에 저런 했는데 벌써 중반인가요? 그렇죠. 오늘은 근데 그리고 메달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날은 아닙니다. 6개의 메달이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이 스포츠 뉴스 전해드리면서 쇼트트랙 여자 500m 메달을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메달은 없는데 미국 지금 스포츠 팬들은 스노보드에 온 네.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창 올림픽 소식 전해주십시오. 스노보드 이제 지금 하고 있죠. 해프파이브. 오늘은 이제 메달이 6개인데요. 이제 알파인 스키가 이제 어저께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오늘은 이제 여자 회전 경기, 슬라롬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지 더블이 있고, 노르딕 컴바인, 남자 개인 10km입니다. 그리고 스노보드가 이제 해프파이브. 어저께는 이제 클로이 킴이 최고의 스타, 오늘까지도 그렇죠. 뭐, 최고의 스타가 됐는데, 오늘은 션 화이트가 이기게 되면 이제 또 스포트라이트를 모든 것을 이제 션 화이트가 받겠죠. 그리고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1000m인데, 지금까지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이 4개 이벤트가 벌어졌는데, 4개를 모두 네덜란드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오늘 1000m니까, 네덜란드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고요. 예, 메달은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단일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조에선. 이, 서부 시간 11시 40분에 일본과 마지막 경기를 할 예정인데, 저희로서는 이 경기를 뭐, 이긴다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골을 넣을 수 있을지, 두 경기 연속 스위스랑 스웨덴한테 이제 4-0으로 졌으니까요. 일본전에서 골을 넣을 수 있을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어저께는 그 IOC가 미국 대표팀 그 골리 여자 선수가 그 자유의 여신상을 거기에 새겼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치적인 거를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근데 오늘은 그건 이제 정치적인 게 아니니까 그냥 해도 된다고 다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1500m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그 김민석 선수의 동메달은 정말 값진 그런 큰 수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아 선수가 1500m에서 메달을 딴 선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최민정 선수 역시 우리가 그 쇼트트랙 500m에서는 강하진 않습니다. 이게 500m는 그리고 또 이 오랫동안 링크를 도는 게 아니고 간단히 끝나기 때문에 파울이 많습니다. 항상 이게 그래서 파울이 나오게 되면 이게 판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우회곡절이 있는데 결국은 최민정 선수도 캐나다 선수에게 임패딩 반칙을 했다는 것이 비디오 판독으로 심판 진영이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그 500m 징크스는 이번에도 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쇼트트랙이 500m가 1992년 알베르빌에서 처음으로 채택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최고의 메달은 전인경 선수하고 최승희 선수의 동메달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금메달을 3개를 땄는데요. 모두 스노보딩에서 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노보드 이제 오늘까지 이제 션 화이트가 따면 이제 4개의 메달을 딸 수가 있는데 남자가 그 슬로프 스타일에서 레드먼드 제라드 17살 선수, 여자 또 이 슬로프 스타일에서 제이미 앤더슨, 그리고 해프파이프에서 클로이 킴, 오늘은 지금 이 션 화이트, 어떻게 보면 션 화이트는 스노보드의 킹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메달 레이스에서 1위는 이 노르웨이가 전체 11개의 메달로 1위고 네덜란드가 10개로 2위입니다. 네덜란드가 근데 10개의 메달을 땄는데 이 중에 스피드 스케이팅이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에서 8개고 그다음에 쇼트트랙에서 2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은 현재 독일이 가장 많아요. 예, 독일이 금메달 5개, 은 2, 동 2, 그래서 전체 9개의 메달을 땄는데 바이애슬론에서 3개의 메달을 따고 바이슬로는 독일이 이렇게 이번에 두각을 나타낼지 조금 이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루지에서 하나 따고 스키 점프에서 하나. 그래서 지금 금메달은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동메달 두 개. 한국은 금, 동 이렇게 각각 한 개씩 기록했습니다. 네. 자, 메이저리그 뭐 오늘부터 스프링 트레이닝 시작했다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스포츠 소식 종합해 주십시오. 네, 다저스가 이제 오늘 투수 포수 리포트돼 있고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고 야수는 이제 18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 그리고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의 오승환 선수는 14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오늘 이제 기자들 뭐 데이브 로버츠 감독 이제 캠프가 시작되면서 이 개막전에 또 관심이 있었는데 클레이턴 커셔가 개막전 선발 투수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8번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이 커셔하고 단 드라이셀, 단 서튼이 7번 연속으로 나가면서 개막전 선발을 하면서 다저스 신기록을 같이 공유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커셔가 단독 8번 개막전 선발이 되는데 현역 선수로서는 가장 많이 지금 개막전 선발 투수를 한 선수는 시애틀 메리너스의 펠릭스 에르난데스예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기록은 잭 모리스가 14번을 개막전 선발을 했는데 잭 모리스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미네소타 트윈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이 세 팀에서 14번 나왔는데 한 팀에서 가장 많이 개막전 선발 투수를 한 선수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로빈 로버츠입니다. 잭 모리스, 로빈 로버츠 모두 명예의 전당에 소속된 선수입니다. 그리고 맷 캠프가 한 몸무게를 한 40파운드 정도 뺐다고 합니다. 오늘 야수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맷 캠프는 오늘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16강이 시작이 됐는데 이 토트넘하고 유벤투스는 2-2로 비겼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가 스위스의 그 FC 바젤을 4-0으로 꺾었습니다. 내일은 빅 매치죠. 레알 마드리드하고 파리 상제르맹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NBA 지금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하고 오클라마 시티 썬더의 경기가 TNT 방송으로 전국 중계가 되는데 전반전에 62-57로 원정팀인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앞섰는데 캐벌리어스가 이제 팀이 트레이드를 다 하고 나서 조금 젊은 피들이 수혈이 되면서 보스턴 셀틱스 원정 경기에서도 대승을 거뒀는데 그래서 오늘 경기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랜저 볼은 지금 훈련을 하고 있지만 올스타 게임까지는 출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소식은 똑똑한 한국일보 스마트폰 앱 한국일보 USA 앱 제공입니다. 화재, 침수, 도난보험 클레임은 주보험국이 공인한 17년간 3천 클레임을 합의한 미국 내 최고의 퍼블릭 어저스터 잠팍에게 맡기세요. 보험사에서 이전에 종결한 클레임을 재협상해 받은 보상액만 3천만 불 이상입니다. 보험 가입은 에이전트에게, 보험 클레임은 엄청난 케이스를 해결한 클레임 전문가 존 박에게 맡기세요. 213-800-3333, 800-3333. 존 박에게 맡기시면 바로 고객의 성공입니다. 니네가 연어정자를 알아? 연어정자로 만든 파월 DNA. 남자에게 짱이야. 여자에게도 짱이야. 연어정자 파워 DNA. 213-660-6789. 젊어지는데 짱이야. 피부에도 짱이야. 연어정자 파워 DNA. 213-660-6789. 궁금하면 전화해. 213-660-6789. 김사장 고맙네. 저도요. 연어정자의 파월 파월 DNA. 13-660-6789. NSI 바이타민 플러스. 치킨 맛있는지 K타운 1번가를 찾으면 돼. 배달해주는 식당 K타운 1번가를 검색해봐. 뉴욕 가서 맛집을 방문하고 싶다고 K타운 1번가에 자세히 나와있다고. 미 전지역 맛집 정보를 알고 싶다면 K타운 1번가를 검색하세요. 맛집에 관한 생생한 정보가 가득. 이제부터 맛있는 음식만 골라골라 드세요. 미국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한국일보 USA 모바일 앱을 통한다. K타운 1번가 ktownfirst.com. 지금 당장 다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써니사이드 장의사 대표 안광일입니다. 지금껏 써니사이드를 믿고 소중한 가족들의 마지막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써니사이드 팀은 항상 최선을 다해 고인과 유가족들을 가족처럼 섬기고 돕겠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써니사이드 장의사. 품격 있고 저렴한 비용의 화장 장례 프로그램 지금 문의하세요. 365일 24시간 800-232-5023, 800-232-5023.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은 올림픽과 세라노에 있습니다.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으며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sdrug.co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혈압계와 혈당검사기를 세일하고 있는 제1약국은 323-731-4696, 323-731-4696. 당뇨병 교육 웹사이트 jsdrug.com. 이어서 주간 칼럼입니다. 화요일 오늘은 고동호 제너럴 금융대표가 변해야 산다라는 내용으로 전해드리는 칼럼입니다. 지난 1월 30일에 투자의 귀재 워렌 버펫 회장,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공동으로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직원들의 건강보험을 비영리 헬스케어 기업을 설립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세 회사의 직원 120만 명을 상대로 영업을 시작, 대상을 일반인에게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건강관리 비용으로 GDP의 18%를 사용하였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늘어나게 된 건강관리 비용을 비영리 기업을 설립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세 사람의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건강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 헬스케어 기업과 경쟁을 하여야 하는데 이 새로운 시도가 성공한다면 기존 건강보험업계에는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의료보험비가 내려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여러 다른 업종에도 계속 시도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힘들어지면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직접 조합을 형성, 주택단지를 직접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렌트비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식당 업주들이 단독 식당이 아닌 푸드홀 형태의 식당가를 운영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대출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여유 돈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돈을 모아 직접 대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해놓아야 적은 이자밖에는 못 받지만 이러한 개인들이 모여서 대출을 하게 되면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보다 훨씬 많은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기존 식당들도 24시간 영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다른 음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세 식당이 한 장소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는 임대료와 기타 비용은 각자 매출 기준으로 나누어 내면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높은 임대료와 높아진 최저임금을 이겨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에서의 변화를 나의 업종에 적용해보는 것도 좋은 시도입니다. 고맙습니다. 제너럴금융의 고동호였습니다. 2월 13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린 가운데 오늘 밤 최저 기온 49도입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약간의 소나기 올 확률 20% 보이고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6도로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부터는 구름 걷힌 맑은 날씨 보입니다. 목요일 LA 낮 기온 69도, 금요일과 토요일은 70도 중반대까지 오르며 조금 포근하지만 일요일에는 낮 기온 다시 60도대로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을 밑도는 더 쌀쌀한 날씨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지역별 내일 낮 최고 기온입니다. 산타모니카 65도, 벌뱅크 66도, 플러튼 68도, 토렌스 66도, 리버사이드 67도, 샌디에고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4도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의 날씨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내일 약간 구름 낀 가운데 10에서 20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오늘 밤 최저 43도, 내일 낮 최고 57도입니다. 라스베가스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부분적으로 약간 흐린 가운데 소나기 올 확률 20%, 밤 최저 45도, 내일 낮 최고 63도입니다. 시애틀 오늘 밤 10에서 15마일대 바람을 동반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소나기 오다가 차차 기겠습니다. 밤 최저 38도, 내일 낮 최고 45도. 포틀랜드 오늘 밤 0.25인치 가량의 비가 오겠고 내일도 때때로 소나기가 오다 가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밤 최저 36도, 내일 낮 최고 49도입니다.